노동신문은 1일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7돌세 즈음에서 말리마 대진군에서 주체조선 근로자들의 용적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사설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 부강저국 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해 온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두산 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 따라 사회주의 승리봉을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정진군에서 대중적 용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말리마 기수 말리마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나갈 때 대해 사설은 강조했습니다.